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 양국이 방문 일정과 시찰 대상 등에 대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방북한 외국인들에 대해 외화 사용을 허용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방북했던 미국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상호 원조 조약상의 자동 개입 조항 수정을 요구해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하시모토 도로 지사는 3일 북한은 폭력단과 똑같은 불법 단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 양국이 방문 일정과 시찰 대상 등에 대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지난 정상회담에 나눈 경제지원과 핵 문제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식통은 핵 비확산을 주요 의제로 하는 핵안전회담을 전후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중국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내리는 3월 중순에서 늦어도 4월 중에는 김정일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의 김영일 국제부장은 지난 2월 하순에 중국 베이징과 천진 등 북동부를 방문하는 등 김정일의 방중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기 중국 국가주석 유력 후보인 시진핀 부주석이 3월 20일부터 북유럽 순방을 계획하고 있어 추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1월에서 2월로 검토된 김정일의 방중이 3월 이후 늦춰진 데에 대해 소식통들은 김정일의 건강 상태와 북한과 미국의 양자협의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방북한 외국인들에 대해 외화 사용을 허용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방북했던 미국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북한 여행 전문사인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월터키즈 대표는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방북기간 평양과 남포, 신천 등 세 곳 모두 상점이나 식당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화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미화 달러당 북한 원화 100원이 공식 환율로 통용되고 있다며 만일 상점이나 식당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유로나 중국 위안화 등으로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작년 말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달부터 관련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상호 원조 조약상의 자동 개입 조항 수정을 요구해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1961년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의 2조는 일방이 하나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북한에 계실 적에 숱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 집안의 세대주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이나 나아가서는 크게 보면 나라가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나라의 그 국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뭐 헌신하거나 이랬다고 하면 뭐 이런 일까지 빚어졌다고는 저 생각지 않습니다. 제 보건대는 뭐 70년대 초반에 와서 그 김정일이가 그 아버지 대를 잇는다고 단기간에 들어와서부터 저 북한이 고난이 시작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요? 그렇죠. 예, 아. 74년도 그 4월 14일에 당일상책의 확립이 10대 원칙이라는 그런 독재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승인 없이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체제의 올가미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씌워놨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뭐 북한 주민들 자체가 체제에 얽매여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은 그 사실이고요. 그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가문을 지키기 위한, 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다음 자기 그 무슨 그 대외적 건의, 큰 돈을 투자하고, 뭐 아시다시피 뭐 북한은 뭐 2억 달러만 있으면 뭐 한 해를 뭐 먹고 산다 그래요. 북한이 실제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죠. 숱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다 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그 돈을 예,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유흥이나 예, 아니면 그 말로는 그 국방비용에 들어간다. 국방비용이 들어가는 걸 대한민국처럼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그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소비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하소연 그 자체는 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예, 뭐 예. 이것도 운명인가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당연하죠. 책임이. 정치를 맡은 김정일 자체가 현 시대 21세기에 정말 살인장군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총폭탄이 뭐 쏟아지는 그런 전쟁은 없으니까 행전투쟁이 북한처럼 첨예한 그런 전투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영호 씨 탈북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에요? 탈북하게 된 동기를 제가 한마디로 다 뭐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 땅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 땅에서 목숨을 바쳐 죽는 걸로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도 역시 공부를 10여년 하고 군복무도 10년 하고 나와 대학 공부도 하고 제 나름으로선 그 당에 충실하고 민족의 의무를 다한다고 노력했어요. 90년 중반기 그때부터 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요 그 어려운 고비를 겪어서부터 몇 번 당에서 나고 국가에서 인민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엔 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어떤 인민생활 수준이 얼만큼 올라간다. 사련 칼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순천비난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서해관문을 건설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약속의 절반씩만 수행해도 북한은 아마 세계 강국에 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가고 점점 인민들이 생활은 주눅이 들어가고 있고 국가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환경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저는 의심하게 된 거예요. 과연 저자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전진하느냐 두 걸음씩 전진하느냐 계획을 잡고 국가가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한 걸음씩 두세 걸음씩 퇴보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거 다시 생각이 아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구나 예, 제가 의심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나라 이게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가끔씩 제가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 정말 그 뭐 북한당은 뭐 부부지간도 이런 문제는 롯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한번 대한민국 그 기독교 방송의 여러 가지 방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예. 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고 우리가 지금 적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 예, 이게 무슨 모순이 있겠다. 그렇지 않고는 2천 몇만이 동포가 한결같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면 이게까지 될 수는 없겠다. 이거는 대중을 억누르고 개인이 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여기에 우리 국민이 지금 속고 있구나. 예. 예, 이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이제 노골화됐고 뭐 앉아 생각해도 뭐 억이 막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뱀뱀이 맛있는 음식 한번 못 잡숴보시고 사망하셨지. 아버지 역시 정말 그 정치하에서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저 새끼들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사명감을 안고 내가 못 살더라도 내 후대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예. 욕망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다 도망강 넘다 죽겠는지 중국에서 잡혀 죽겠는지 모르겠지만 자원 가자 진실을 밝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탈북했는데 결단을 잘 내렸다고 자처하고요. 예. 너무 일찍이 오지 못한 걸 후회하고 예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 느낀 그런 감정 같은 거는 어떠세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였고요. 좀 새로운 감정이라는 게 무슨 산천이 푸른 거예요. 내 집처럼 알뜰이 가깝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은 뭐 수많은 가구들이 다 그 산을 벌거숭이처럼 깎아서 그 불 떼고 그 나무를 찍어서 그러다 나니까 온통 산은 벌거숭이요. 봐도 그렇지. 언제 뭐 먹고 살기도 변변치 않은데 이제 거기에 신경 쓰고 노력을 드릴 그런 여유가 없죠. 뭐 대한민국에 오니까 참 록지가 푸르르고 산간 그 구석구석 버스 타고 오면 정말 눈여겨봤어요. 사람 손길이 안 간 데 없어요. 애국이었다 이것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애국을 했고 매국이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저거는 민족을 뭐 역사로 누가 아마 저거 이제 회복하자면 몇 세기를 걸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한 반세기간 그 저지른 제약이 저거 이제 되풀이되고 회복되자면 오랜 세기를 걸쳐야지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제가 뭐 그 어떤 일을 해도 인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거 놓치지 않을 거는 팔북자라는 그런 특성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무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왔다기보다도 정신적인 사명감 그 때문에 온 것만은 사실이고 하니까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꼭 일하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발전 모습, 예. 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체제의 그 월강 이런 걸 그 북한에 좀 홍보도 하고 북한 주민들이 빨리 한 명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에 대한 옳은 미래를 가지고 그 모순을 격파하는 데 전심을 다하게끔 제가 적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저도 앞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요. 아, 이영호 씨, 그러면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가야지요. 북한 체제 여독을 빼고 기운을 더 좀 심어주고 교회도 많이 짓고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데 앞서 좀 나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를 배워도 좀 더 알심 있게 배워야 되고 좀 공부도 좀 더 하고 이제는 분단 역사의 한 60년 역사는 이 다른 나라 같은 감 그런 거 서로 이질감도 생기고 했는데 이걸 빨리 가깝게 접근시켜 분위기를 빨리 조성하는 그런 데 제가 한몸 좀 치고 싶은 이런 생각. 예,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아이디 에픽이라는 네티즌이 올렸던 재밌는 사연입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검은 뿔테를 낀 어떤 할아버지께서 노약자석에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엑셀로 무언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안국역이 되자 다른 할아버지께서 타시고 노트북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께서는 IBM 노트북 라인을 줄줄 외시면서 다른 할아버지께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X부터 고급형인 T라인까지 모두 알고 계셨죠. 또 다른 할아버지께선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시더니 즐겨찾기 좀 복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훔쳐본 할아버지의 즐겨찾기엔 각종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음악과 사진 사이트 등 제가 다니는 곳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대화를 엿듣기로는 노트북을 지내신 분의 연세가 75세였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68세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굉장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연구소 소장이신 조영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에서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 것과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발표를 했네요. 3월 중순에 국가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출범시키고 이때의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남한에서도 이런 국가개발은행이 주도가 되어서 경제를 개혁개방시킴으로 해서 오늘의 부를 누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범과 함께 결혼 또한 그동안의 혼자였던 삶에서 새로운 누군가의 평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범과 결혼이 일맥상통해서 이건 남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녘동포 여러분들도 범하면 결혼을, 결혼하면 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렇듯 결혼의 계절인 범이 다가옴에 따라 결혼을 서두르는 남녀 청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배우자감을 찾았을 경우 결혼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혼 남성은 만남의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동원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와 결혼할 우사가 있음을 운윤중에 피력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비엔아레가 재혼 전문 얼리유와 공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전국의 서혼 및 재혼 희망 미혼 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이 바쁜 상황에서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났을 때 진도 촉진제로 동원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48.3%가 자주 만나다라고 답했고 여성은 39.1%가 진심을 전달한다라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남성의 20.6%가 선물, 진심 전달은 17.2% 등을 꼽았고 여성의 23.5%는 진심 전달 다음으로 자주 만남과 가족 속의 21.9% 등으로 대답했고요. 한편 사랑을 속삭일 때는 상대 왼쪽 귀를 이용하라 등과 같은 연애의 법칙에 대한 실전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이 51.3%, 여성이 46.2%로 별로 활용치 않는다고 답했고 남성 51.3%, 여성 46.2%는 전혀 활용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남성 76.1%, 여성은 72.3%로 연애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질문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후로는 필요시 미처 생각을 못해서 남성이 38.8%, 여성 35.6%와 믿지 않기 때문에가 남성 30.1%, 여성 28.9%로 나란히 1, 2위를 꼽았는데요. 그 다음 남성은 기회를 잡지 못해가 19.4%, 여성은 쑥스러워서가 25.5%가 활용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연인의 가정 환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지기 쉬운 주제에 대해서는 남녀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즉 집안법도 남성이 34.0%, 여성이 29.8%로 남녀 똑같이 첫선에 꼽았고 부모에 대한 용돈, 경제적 지원 남성이 27.3%, 여성이 26.9%, 재산인 남성이 14.7%, 여성이 24.8%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 다음 남성은 형제관계가 13.0%, 여성은 가족의 프로필이 13.0%로 연인 간에 피해야 할 화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듯 범을 맞으며 이상적인 결혼을 원하는 커플도 많지만 자기 평생 짝꿍 찾는 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비록 독재자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며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해가 지면 달이 뜨듯이 김정일 정권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독재자가 없는 새 세상에서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범의 신랑, 범의 신부가 되는 행복한 꿈을 가져보세요.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자유북한방송 안윤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북녘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라디오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명색만 무상치료이지 병나도 약안처 바로쓰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한에 계시는 탈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의 진행을 맡은 최정락입니다. 이 시간 북한 동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지난주보다 많이 따뜻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낮과 밤이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더욱더 감기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여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면 감기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다 보면 구토 증상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구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토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는 무엇인가요? 아, 네. 구토는 위의 내용물이 식도와 구강을 거쳐서 갑자기 밖으로 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가 갑자기 수축해서 장의 통로를 막는 동시에 횡경막 및 복벽근이 강하게 수축되면서 위의 내용물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기관, 코의 통로는 막히게 되며 토한 내용물에는 식물이 잔재나 유액, 휴액, 때로는 담즙, 장의 내용물까지 섞일 때가 있습니다. 또 구토는 연수 중추의 자국이나 다른 장기의 질환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토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통 구토에 앞서 구역질이라는 불쾌감이 생기면서 호흡이나 맥박이 이상과 타액 분비의 증가 및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구토를 일으키는 질환 중 위 자체의 질환으로는 급성위염, 위암, 위기양에서 볼 수 있고 장질환으로는 급성장염과 급성장폐색, 또 장관막 혈전증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질환 등에서 구토가 빈발하는 경우는 중추성의 것으로 생각되나 요독증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임신어조, 입덧을 말하죠. 또 혈액증이 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알칼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인 아시도시스 등이 대사 이상이나 일산화탄소의 중독을 비롯해서 물리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차 멀미나 배 멀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요. 앞서 설명하실 때 요독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 그렇군요. 요독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독증은 신장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돼서 오줌으로 배설되어야 할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일어나는 일종의 중독 증세를 말합니다. 보통은 설사나 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토 증상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네요. 그럼 치료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치료법으로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인을 찾아내서 적절한 치료로 이어줘야 합니다. 보통은 위 점막을 마비시킨다든가 장과 구토 중추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때로는 정신요법이나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등이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병원에 가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증상으로 인해서 약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여건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타지에 나와 계실 경우 사실상의 병원 치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손쉽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동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탕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재료들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탕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피와 죽여, 강화와 생강, 황금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진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귤껍질을 말린 것이고 즉여는 벽가의 솜대 또는 왕대의 겉껍질을 제거한 중간층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솜대 또는 왕대, 화미죽 혹은 죽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화는 보리새우를 말하며 황금은 중국과 몽골에 널리 분포하는 꽃으로서 주위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료들을 조금씩 넣어 10분 동안 물에 달인 후 즙을 내서 조금씩 자주 먹으면 구토가 먹게 되는 탕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들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경우라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파와 소금으로 구토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 한 개를 뿌리채 씻은 후 소금을 약간 넣고 밥솥과 같은 곳으로 쪼냅니다. 그 후 이것을 따뜻할 때 배꼽에 붙이면 구토가 멎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위장병으로 유발된 구토에는 녹두와 후추를 으깨어 물에 달여 먹으면 투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설사와 구토가 함께 되는 토사광란일 때는 소금과 생강을 끓여 마시면 토사광란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에는 소금이 커다란 해악을 갖고 있지만 본초 강목에 의하면 통증을 진정시키고 체증일 때 마시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과 체온을 증가시키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로 생긴 구토 때에는 황련과 갈근, 칡뿌리를 말하죠. 이 둘을 함께 물에 달인 후 구물을 생강즙에 섞어 마시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즙은 굉장히 쓰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방법으로 복력당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타지에 나와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 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무슨 말이라도 내게 하지 말아줘. 장난스런 너의 말도 받아줄 수가 없어. 사랑하냐는 그 말도 이제 묻지 말아줘. 넌 믿을 수가 없겠지만 나 헤어지려 해. Oh, 힘들 때면 안아주던 아플 때도 감싸주던